필요해. 감정이 갇혀진 미로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넌 그저 날 위로해. 마지막이란 말은 다 뒤로해. 난 네가 생각한 것보다 집요해. Girl, 이 자리에 서서 I miss you. Thank you, I want to kiss you. 너는 지금 어디에 있어? 내가 이렇게 찾고 있다는 걸 넌 알고 있어. Yeah, yeah. 너가 보고 싶을 때 yeah. 내가 아프다는 걸 난 이미 알고 있어, baby. Where you at? 때마다 네가 생각나. 밤하늘의 별도 이제 너 같아. 내가 정말 미치도록 보고 싶어 하는 게 마치 엄마를 잃어버린 어린애 같은 태양처럼 비춰주고 따뜻했던 너. 한치 앞이 안 보였는 대체 어딨어. 아픈 기억들을 밟고서 찬란했던 날들을 다시 밝혀줘. 지금 기다리고 있는 내 얼굴을 뒤로 한 채. Where you at? 열린 후에 더 빛나. Girl, this time is now. 어딘지 갈피를 못 잡아, babe. 이제 더 이상 널 못 가져, babe. 그래 난 미친 척하고 널 찾아. 너가 있는 곳을 알려줘, my lady. 정해져 있는 길이 없어 내 시야에. 그저 앞뒤 분간이 안 같이 금 미안해. 이기적으로 널 대하기만 했던 나지만 마지막으로 널 불러, my baby. 어딘지도 모르는 황양 같은 네 맘속 갈피를 못 잡고 푹 주저앉았어. 내가 내 미손을 잡고 날 일으켜줘. 이 더러운 날 지금 날 일으켜줘. Where you at?